Cappy, Cappy, Dim, Dim. Cappy, Cappy, Dim, Dim. Cappy, Cappy, Dim, Dim. 우리 선물 모래여장 바람돌이 어린이의 친구 카피 카피 듬듬 카피 카피 듬듬 이두어져라.